Yeah. Oh. 대체 다 대체 다 야 울려라 대체 다 대체 다 대체 다 야 울려라 대체 다 대체 다 대체 다 야 울려라 대체 다 대체 다 대체 다 야 울려라 대체 다 대체 다 대체 다 야 울려라 대체 다 빛이 나 빛이 나 내 왕관에 빛이 나 잊지 마 잊지 마 지난 나를 잊지 마 We so fly We so fly 저 새끼도 We so fly Yeah 정말 초신의 왕된 놈 미쳐버린 범광의 flow 개초 출신의 용된 몸 그게 내가 곧 사는 법 미의 거툼은 말라고 나도 잃을 것만 타고 과거 뒤에 가두고 내가 챙겨다 자수주 말이 안 되지 Yeah 네가 깨라니 Yeah 범으로 태어났지 적어도 너처럼 약하진 않지 촉박되는 강제롱 단지 속가 존나게 어이없지 싹 다 죽여 난 예의 없이 새끼 그래 너 예외 없이 Flexing 난 없지 Feel yo 다 없지 Who's the king? Who's the boss? 다 알잖아 내 이름 이마산 새끼들 당장 놈의 목을 쳐 I'm a king, I'm a boss 새겨 놓아 내 이름 이만찬 새끼들 당장 놈의 줄 들어